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구 주정 세력들의 비열한 제재 압박 소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6월 16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보도가 5일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공식 문건 A71-941에 SU 2017-535호로 배포되었습니다.